천하의 대역죄를 덧쌓고 있는 민족의 재앙동의는 하루빨리 매장에 지워야 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해외에 나가기만 하면 미친 개 마냥 동족을 악랄하게 헐뜯고 비굴하게 놀아대어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저주와 비난을 받고 있는 시대의 추물이 바로 박근혜 년이다. 얼마 전 몽골에서 진행된 아시아유럽순회자회의에 개발아간 박근혜는 여기저기에 추앙상통을 내밀고 북의 비핵화니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느니 뭐냐고 악담을 죄쳐댔는가 하면 제재 조치의 이행을 고하되며 비열한 청탁노름에 매달렸다. 박근혜의 망동은 동족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대우의식이 뼛속까지 들어찬 대결악녀의 속통과 본색을 또다시 드러낸 것으로서 해외 행각 때마다 국제사회가 목격해온 역스러운 추태의 반복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박근혜는 집권 이후 무려 20여 차례나 해외를 싸다니었지만 그때마다 상대가 누구이건 의제가 무엇이건 상관하지 않고 무턱대고 동족을 헐뜯는 판박이 대결 타령만을 되풀이하며 온갖 해괴망측한 추태를 다 부리었다. 그러나 박근혜 따위가 아무리 앙탈질해도 우리의 자위적 핵억제력은 적대 세력의 발악적 도전을 짓부시며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담보하는 보검으로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의 위력한 무기로 더욱 비상이 강화되고 역도가 그처럼 고화되던 국제적인 공조 노름은 갈수록 거덜이나 파산의 운명에 처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털어놓고 말하여 박근혜가 그동안 젖 먹던 힘까지 짜내어 우리에 대한 구역질나는 험담을 토해내고 외세와 입맞추며 온갖 요사를 떨며 동족을 해쳐달라고 비럭질하였지만 얻은 것이란 온 결의의 저주와 규탄, 국제사회의 망신과 조소뿐이다. 이쯤 되었으면 국제사회가 자기를 어떻게 보고 대하는지 돌이켜보기도 하고 자중할 줄도 아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와 감각을 가진 사람의 처신일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이번에도 국제회의장이 저들에게 대결망동을 부리라고 깔아놓은 몽석으로 여겨졌는지 다 꿰진 대결 북통을 두드려대어 만 사람을 경악해 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회의에 참가해서는 아무런 주대도 없이 백악관의 앵무새 노릇이나 하고 말귀도 모르는 그 나라 말을 씨버려대면서 동족을 해쳐달라고 악총을 돋구는 이러한 정신 이상 환자를 누가 반갑다고 하겠는가? 동족을 압살할 수만 있다면 그 무슨 짓도 가리지 않는 박근혜 욕도이기에 이번에 선행자들도 감히 엄두내지 못한 미국의 침략적인 사드를 남조선에 끌어들이기로 함으로써 온 남역당을 외세의 각축전장으로 전락시키고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냉전 위기를 초래하는 천추만대에 씻을 수 없는 대역죄를 저지른 것이다. 사실 박근혜의 이번 행각은 굴욕적인 사드 배치 결정에 격노한 남조선 민심의 항구와 규탄 여론을 모면해 버리는 도피 행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지금 남조선은 미국의 아부굴종하여 사드를 끌어들이기로 한 박근혜 역도에 대한 분노와 항구로 세척에 끌어번지고 있다. 남조선 야당과 사회 각계가 박근혜의 친미굴종 행위를 강력히 규탄 배격해 나서고 있으며 사드 배치 지역으로 선정된 경상북도 성주를 비롯한 도처에서 매일같이 격렬한 투쟁들이 벌어지고 있다. 남조선을 일대 수라장으로 만들어놓고 해외에 나가 동족을 헐뜯으며 미친 개처럼 돌아친 박근혜 역도야말로 북과 남 해외의 온 결의가 하루빨리 제고해야 할 우환고리이며 민족 공동의 악성종양이다. 박근혜 패당이 이번 행각에서 그 무슨 국제공조의 재확인이니 뭐니 하면서 마치 성과라도 거둔 듯이 떠들고 있지만 밖에 나가서까지 미국의 특동축으로 몰리워 무참한 냉대와 무시를 당한 치욕과 굴욕을 결코 감출 수 없다. 박근혜 패당은 제 아무리 세상에 대고 북 비핵화니 대북 제재니 하고 지저대도 이제 더 이상 통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 누가 귀뚱으로도 듣지 않는 소음 공예로 된 지 오래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더러운 이 뿌리를 함부로 널려대지 말아야 한다. 국제사회가 냉대하고 배척하는지도 모르고 이 나라 저 나라의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동족을 모해하려 악을 쓰는 박근혜야말로 가련하기 그지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더욱 가소로운 것은 안팎으로 궁지에 몰려 파멸의 운명에 처한 박근혜가 제 처지도 모르고 통일은 그 누구의 자유와 인권을 회복하는 길이니 핵무기 없는 세상의 출발점이니 하면서 흡수 통일 기도까지 공공연히 드러낸 것이다. 청와대 안방에 틀어박혀 있던 밖에 나돌아치던 밤낮 동족이 망하기만 고대하는 박근혜의 잠꼬대 같은 망발은 승승장구하는 우리의 위력에 질겁하여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떠는 추악한 대결악녀의 마지막 발악에 불과하다. 괴뢰 패당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제도 통일을 망상하면서 미국을 등에 업고 북침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탄다면 정의의 통일 대전으로 도발자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리고 우리식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다. 이번 행각을 통해서도 박근혜 역도야말로 외세계 민족의 이익을 깡그리 팔아먹은 천하의 둘도 없는 국제장녀이며 온 결의에게 불행과 고통만을 덜씌우는 극악무도한 여귀라는 것이 더욱 낱낱이 드러났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이 박근혜의 상통을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난다고 저주하면서 더 큰 환난을 겪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퇴진시켜야 한다고 절규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다. 온 결의는 역사와 민족 앞에 씻을 수 없는 만고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무지무도한 박근혜 역도를 절대로 용서치 말고 단호히 매장하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천하의 대역죄를 덧쌓고 있는 박근혜 역도에게 잘해질 것은 역사의 존엄한 심판뿐이다. 주최 배고 2016년 7월 21일 평양.